베드로후서 개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1장 1절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바울인가요? 아이, 그럴 수 없죠. 베드로후서니까 저자는 누구? 베드로, 사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시몬 베드로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신을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3장 1절을 보시죠.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편지를 쓴다 그랬으니까 첫째 편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편지는 뭐냐? 베드로 전서고, 둘째 편지는 뭐냐?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냐?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에게 쓰노니. 그런데 너희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 1장 14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걸 베드로가 아는 것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젊을 때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쿠오바디스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도 따라오리라. 너도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도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팔을 벌리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었는데 그것도 바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거꾸로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세워지는 게 빨리 죽으려나요? 그렇게 저 피가 머리로 몰려갖고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사역을 하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전통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은 어쨌든 베드로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것은 분명하고 팔을 벌리고 죽었다 하는 걸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일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나중에 너도 따라오리라 하는 말씀도 역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로 1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펼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 딱 변하고 예수님이 변화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은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라라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니까 에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아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읽어보죠. 3장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형제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냐 안 썼냐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베드로서 3장 15절이 중요한 귀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썼다. 이 너희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이거든요. 유대인에게도 바울이 썼다. 그럼 유대인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 바울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친하다는 얘기예요.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친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죠. 안디옥 사건. 이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오니까 할례자들 두려워해가지고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더니, 야, 너는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느냐 하고 심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안디옥 사건, 무슨 사건이요? 안디옥 사건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사이가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하고 베드로는, 그건 베드로가 내가 잘못한 사건이고 바울이 야단친 것이 옳다 해가지고는 바울하고 베드로는 친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늙은 나이였습니다. 죽음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도다. 뭐 어떻게 가르쳐 주신지 몰라도, 베드로야 너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자신의 영적인 유익보다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 죽을 때쯤 되면 편지 하나는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편지 하나를 쓰는데, 자손들에게라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좀 편지 하나는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가 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제1차적인 수신자고, 그리고 2차적인 수신자들은 모든 성도들이죠. 이 수신자들의 영적인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의 영적인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심각한 영적인 고백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시죠. 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민간에 among the people, 유대인들 가운데 the people,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단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와. 아주 뱀처럼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싹 들어와. 교회도 보면 가만히 들어와서 살고하니 들어와가지고는 살고하니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살고하니 거짓말하고 살고하니 행동하는 게 요 이단인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 아주 뱀짓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소문내고 나 이단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가만히 들어와.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은밀한 게 많은 사람은 좀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은밀한 게 많은 사람. 사람이 그래도 투명성이 많아야지. 불투명성이 많으면 요즘 이상한 사람이죠. 은밀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뭐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 뭘 믿는지도 몰라.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은밀하게 오고 은밀한 소리만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이단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속죄 사역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2장 1절은 아주 논란이 많은 귀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일반 속죄설을 주장하는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일반 속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사신 거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이 일반 속죄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다 마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이 사신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속전을 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셨다고 너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진 나그네 scattered strangers,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제1차적인 수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 거짓 선지자들도 피값으로 사셨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속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그 사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귀절이 수백 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 일반 속죄를 주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사셨다, 이것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일반 속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의 17세기에 있는 학자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이 존 길, 존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The Cause and Truth, Truth of God, The Cause and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의 원인과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뭔가 하면, 성경의 일반 속죄를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 귀절들이 일반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속죄는 한두 귀절 가지고 일반 속죄를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값을 갚았다 하는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수백 귀절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일반 속죄를 주장하는 듯한 귀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한 속죄를 명백하게 말하는 귀절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가지고 일반 속죄를 주장하는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이것은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한 윤리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요. 2장 13절 14절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며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연단을 낸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낮부터 술 먹어, 낮에 연락, 불의의 돈을 받아갖고서는 낮부터 술 먹고, 그리고는 간사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고 부도덕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배교와 부도덕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해가지고 그들의 배교와 부도덕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3장 16절 읽어봅니다.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건 뭐예요? 왜곡을 하다가, 성경을 왜곡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느니라. 성경을 존중하는 척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설과 부도덕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리와 부도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 가운데 두 명이 이 악한 이단 사상에 강력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앞에 전방 전위부대에서 싸웠어요.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유다, 예수님의 아우인 유다하고 베드로 둘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우인데 이 이단에 속한 자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이단자하고 뭐 전도한다고 밥 먹고 뭐 오사와서 얘기하다가 귀신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강력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마라. 유다가 강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이단자들하고 강력하게 싸우고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유다.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우인 유다가 유다서 1장 3절을 써가지고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습니다.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두 권은 특히 배교하고 부도덕 이 두 가지와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이단과 부도덕과 싸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본을 다시 확고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생각하고 기억하라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페? TNR. 그 TNR이 어디서 나냐? 베드로 후서에서 나온 거예요. Think and remember. 생각하고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Think의 T자, Remember의 R자 따가지고 TNR. 왜 and는 왜 붙였냐? 미국에 가면 Johnson & Johnson, A&P 이런 그 상표 가운데 and 붙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TNR 이렇게 붙인 겁니다. 뭐 A&P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NR 카페. 그러니까 TNR 카페, TNR 카페 하면서 TNR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럼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베드로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읽어보죠. 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 그렇죠? 생각.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장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좋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말이죠. 1장 15절 또 읽어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죽은 후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또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건 제일 많이 다섯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진리를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뭐냐면은 선지자가 가르친 것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 구약에 나타난 복음, 신약에 나타난 복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보면은 참 저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목사들도 복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뭘 설교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뭐 소리는 많이 질러 해서 아주 신령해 보이는데 뭘 자기가 설교하는지 저도 몰라 남도 몰라 다 같이 몰라. 생각하고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옛날 우리 사도들이 전파하고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피 흘려 싸운 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인데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야 그러면 이단자들이 와서 꼬시면은 금방 넘어간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가 잔 칼빈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위대한 찰스 하던 스펄전 이런 20세기의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설교한 거 저는 그런 분들이 설교한 거는 그냥 무조건 갖다가 읽고 너무나 탁월합니다. 무슨 뭐 영성의 대가들 예, 별 볼일 없는 말들 많이 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 이 베드로 후서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설교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예요. 저는 미국서 공부할 때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한 권을 사가지고 그걸 딱 잡아가지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잡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은 적 있어요. 책 한 권 잡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탁월한 설교도 있는가.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요?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 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괜히 니네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로이드 존스 책을 읽어갖고 외워갖고 그냥 해라. 그게 100번 낫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관해서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려면 복음의 기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Think and remember. 그리고 이단과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을 뽑을 때에도 진리가 바른 사람을 뽑아요. 부족해도 진리가 바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말해야죠. 그러니까 뭐 부사역자라고 나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고 헛소리하면 딴 데 가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 부사역자들도 다 박사학위 받은 분도 많잖아요. 다 그게 코피 터지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들을 신학교 보내갖고 영국 미국에서 제대로 된 박사학위를 받도록 한번 해보세요. 코피 터지죠. 목숨을 걸어야 받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박사학위 받아도 헛된 거 공부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와봐야 아무 소용없고 우린 진리를 아는 사람들 훌륭한 부사역자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믿고 설교를 맡길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오직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부도덕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 얼마나 많아요? 웬 이단이 그렇게 많은가? 재림 예수가 왜 그렇게 많은가? 아니 무슨 약을 먹으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까? 그건 또라이도 난 그런 아니 무슨 약을 먹으면 자기가 재림 예수인 줄 알아요? 예? 그게 무슨 청산가리를 먹었나 원 뭘 먹었나? 야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30명 있다가 5명 죽어가지고 25명 아직도 남아갖고 아 재림 예수가 죽긴 또 왜 죽어? 예? 그런 이단 사설이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이단 사설 이단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표 준다고 해가지고는 정치가들에게 세력을 받고 아유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정치가들 그거 이용하고 그 이단 이용한 정치가들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단 사설, 배교, 부도덕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교리를 싫어해요. 그는 재림론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재림론에서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재림론, 이상한 재림론 만들어가지고는 그래서 거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3장 3절 읽어보죠.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진화론자들의 유니포미테어리언이즘, 균일설이죠. 균일설. 창조될 때하고 지금하고가 균일하다. 뭐가 균일해요?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격변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자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균일하고 균일하다고 균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한 것도 또 6절에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인정치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격변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 큰 격변을 겪었다는 카테스트로피즘, 격변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다고 하는 균일설을 믿어요. 그런데 창조를 믿지도 않지만은 일단은 균일설을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1장 16절에서 주의 재림의 교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장 17절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변화된 모습은 주님의 재림한 맛을 잠깐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preview of second coming,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살짝, 이걸 뭐라 그래요? 맛보기, 예고편.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를 본 것은 뭐냐, 이게 주님 재림의 예고편, 짠짠짠 예고편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나 경험보다도 기록된 계시를 중요시 여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1장 20절 21절 읽어보죠.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시라 하시니라. 여기 20절은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푼 것이 아니니, 그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사사로이 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에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 기원이 있는 거냐?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기록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어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럼 계시하고 영감하고 뭐가 다르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영감은 뭐냐? 그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빌레이션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은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교란 뭐냐? 배교, apostasy. 배교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언제 하십니까? 몰라요. 몰라.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냐 하면 기도하다가 들었다 그러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귀신 소리를 듣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 요새는 보면 사람들이 뭐 예언 활동한다, 예언한다, 예언 은사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예언 은사 끌려댕기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저분해집니다. 예언 맨날 하면은 그 예언한 사람 맨날 쫓아내, 그 사람 종돼요. 종돼. 맨날 그 사람한테 종돼가지고 개끈에 못 끌리고 다니지, 그 사람 말하는 거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사람 종노릇 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뭐예요? 성경.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에 집착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장 12절에 참된 성도는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복음 진리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걸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랬습니다.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은 성경 이외에 자기가 신령한 걸 받았다고 주장해요.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은 그들은 거짓된 이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성적이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복음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라가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라가고. T&RNG. G는 뭐냐? grow. 그러니까 T&RNG. 이게 and를 두 개 붙이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만 붙여서 T&R 이렇게 카페 이름을 정한 건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라가고.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복음 이상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 이상이 필요치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 복음으로 안 되고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 아이, 난 심리학 이런 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상한 짓들을 해갖고 학생하고 싸워요. 학생하고 막 하니까 학생한테 십자가를 탁 긋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학생한테 십자가를 그니까 학생이 이거 무슨 카톨릭 사제야 뭐야 하면서 막 대들고 싸우고. 아이고. 그러더니 결국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그 사람한테 눈안수를 한다고 눈을 막 찔러 쌌고 이러더니 결국은 교수도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럼 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심리학을 왜 그렇게 공부해갖고 인간이 그렇게 이상해지지?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이상해지더라.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심리학도 공부하면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냥 하고 학문으로 잘 공부해서 인격적으로 잘 해야지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를 늘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리고 믿고, 이런 것이 이단과 부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최선의 기림을 알아서 늘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 확실한 예언인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